사인사에 계시는 스님들은 밤마다 순번을 정해서 순찰을 하신다고 합니다. 팔만 대장경을 비롯해서 보물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도난, 훼손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죠. 순찰을 할 때 스님들은 딸랑딸랑 이 소리가 나는 요령을 들고 다니시는데요. 그것은 도둑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미 도둑질을 한 사람을 잡기보다는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미리 쫓아버리자는 요령 소리. 참 그런 순진한 방법 통하겠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분명히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유혹에 막 발을 담그려는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딸랑딸랑 맑은 소리로 요령을 올려준다면 그래서 내 정신을 번쩍 깨워준다면 참 고맙고 고마운 일 아닐까요? 먼 길을 걸어도 네,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오세암에 나왔던 곡입니다. 윤도현과 이소은이 함께 부른 마음을 다해 부르면,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이 꼬마들은요, 절에 갈 때 혹은 교회에 갈 때 부모님 아는 사람들 따라서 가면요, 참 단순하고 평화롭게 그 종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절에 가면 여기가 어딘지 아니? 하고 꼬마들에게 물어보면 부처님 사는 집이요 하면서 어른들 하는 것처럼 신발 벗고 들어가서 두 손 딱 맞잡고 기도 드리고요. 경건하게 나와요. 교회에 가면 또 여기는 예수님 사는 집이요 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찬송가 부르고 그 자리를 즐기고, 그러니까 그 모든 다른 의견들이나 아니에요. 어쩜 보면 교리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 사찰들, 그 성전들에 들어가서 전혀 거부감 없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참, 우리가 아이들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어요. 오세암에서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 부르면 엄마가 나타날까요 하는 이 어린 꼬마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죠. 저기 그 신청하신 곡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으로 전은용 씨 처음으로 신청곡을 올리는데 요즘 회사 일로 마음이 몹시 지쳤답니다. 한숨만 점점 느는 저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틀어주세요 하셨죠. 이 곡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곡 들려드리면 힘날까요? 영화 탑건에 나왔던, 네,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네, 벌린의 Take My Breath Away, 영화 탑건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에서 마련한 마지막 시사회, 4월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 주공공이 극장에서 있고요. 제인 캠피언 감독의 맥라이언이 주연한 In the Cut. 얼마 전에 서울 여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연된 작품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사회 신청 저희 게시판으로 해주십시오. 마지막 시사회예요.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셀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셀.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6개월 정도 거의 매주 수요일 밤, 늦은 밤마다 만났던 수요일의 남자 필름 2.0의 편집장 이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 생각나죠? 정사 생각나시죠? 예, 뭐 여러가지 하여튼간에 저희 FM 영화음악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별을 하고 그랬는데 이지훈 편집장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좋아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아해서 뿐만이 아니라 워낙 그 쿨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영화 보는 날카로운 눈을 갖고 계셔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이 극장을 뵈야 하는 젊은 청춘 남녀 그리고 많은 영화 관객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개봉해요. 한 9편이 넘게 개봉하는 걸로 아는데요. 9편이 넘어요? 예, 그 중에서 몇 편 소개해드리고 영화제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어라는 한국 영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동갑내기 과외하게 만들었던 김경형 감독 작품이고요. 네. 그런데 이 동갑내기 과외학이라는 작품이요. 사실은 단순히 그냥 코미디 영화라고 넘길 수는 없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어떤 그 흐름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에 찍었던 방점들을 생각하면 만만하게 볼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가 갖고 있던 어떤 시류를 포착하는 눈이라든가 또는 그 영화의 포스터나 마케팅 전략 같은 데에서 오는 어떤 트렌디한 면들, 그다음에 아주 부잣집 잘 사는 남자하고 가난하지만 대학을 다니는 동갑내기 과외 선생이 벌이는 이 해프닝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이나 계층 문제를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정확하게 비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작품인데 네. 따라서 김경영 감독의 코미디는 흔한 코미디와는 좀 틀리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작품인 라이언은 사실은 김경영 감독이 동갑내기 과외하기보다 먼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원작이 있죠. 영국 작가인 레이 쿠니의 Run for Your Wife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네. 원작이고 네.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영국 무대에 제가 듣기로 1,500회 이상 지금 올려져 있다고 하고 지금도 네. 상영 저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영화 내용이 어떤지 그러면 들어볼까요? Run for Your Wife라는 원제처럼 그 아내들에 대한 얘기인데 남자가 네. 있어요. 정만철이라는 친구인데요. 택시 운전 기사예요. 잘생겼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 좀 이렇게 소박하고 좀 가난하게 사는 이 자기 아내와는 별도로 어느 날 우연히 밤중에 태웠던 손님인데 이렇게 둘이 서로 좋아해지는 바람에 일종의 동거 생활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야간 택시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밤새 운전을 하고 아침에 집으로 퇴근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자기 직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다시 그 두 번째 일종의 아내죠. 똑같은 그 아내에게 달려가서 낮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 밤이 되면 다시 택시 운전을 하러 나가는 이제 그런 친구인데요. 그 어느 날 우연히 이 친구가 그 탈옥수를 검거하게 돼요.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그냥 자기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바람에 용감한 시민상을 받게 되고 언론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의 사생활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자기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만철이라는 친구가 언론이 그를 추적하는 가운데 그 숨겨진 또 하나의 아내 그리고 그녀와의 집을 감추기 위해서 네. 늘어놓는 거짓말들이 이 영화의 주된 골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고요. 자꾸만 자기 스스로 함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말인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노출도 되고 또 동조자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그 노상구라는 아주 할 일 없는 백수 건달 친구가 이 집에 기거에 살고 있는데 이 노상구라는 친구가 이 정만철의 거짓말을 보다가 우연히 그의 이제 사생활을 알게 되고 이 거짓말 퍼레이드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또 두 사람이 함께 엮어가는 거짓말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뭐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 거짓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면 일단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이야기를 잘 꾸며야 되는 것인 만큼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영화를 만들면 시나리오 혹은 대사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치고 게임처럼 이렇게 빠지고 하는 그 묘미가 없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작품 원작이 워낙 탄탄한 그 드라마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네. 김경현 감독은 원작에서 거의 아무것도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손댄 부분이 있다면 네. 이 영화에는 6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정만철 그리고 노상구 그리고 두 명의 아내 그리고 한 명의 형사와 한 명의 기자가 나옵니다. 그 이면식 씨가 연기하는 기자가 원작에서는 역시 형사예요. 두 명의 형사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자로 좀 바꾼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친구가 자기에게 어떤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치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네. 따라서 그 거짓말은 개연성이 없을수록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연극적이라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화로 치자면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화 슬랩스틱 코미디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즉흥적인 대사들이 치고받는 맛 이런 것들이 이 연극에 어떤 재미를 채워주고 있는데 특히나 연극은 한정된 공간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또 처음에 한 명이었던 것이 나중에 여섯 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공간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하나의 상황극이 관객들을 굉장히 재밌게 해주는데요. 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화에 옮겨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극에서는 그렇게 개연성 없는 거짓말들, 또 개연성 없는 뭐랄까요, 조금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밝혀드리면 이 영화는 그 두 사람이 스스로 게이라고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자도 등장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대사들과 상황은 사실 영화에서는 좀 억지처럼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는 뭐랄까 리얼리티를 가장하고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개연성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신뢰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네. 깨지는 순간 영화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거짓말 퍼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개연성 없는 이야기들이 그런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제가 보기에 김경환 감독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역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예?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기 이전에 공간의 예술이었습니다. 영화가 최초에 등장했을 때에는 편집에 의한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의 이동을 시간적으로 짜맞추기 이전에 한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연극적인 맛을 영화라고 하는 필름 매체가 고스란히 옮겨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영화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초적인 쾌락을 김경현 감독은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중반부 이후에 그 정만철의 두 번째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카메라는 한정돼 있고 김경현 감독은 이 사람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시간적으로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는 어떤 연극적인 맛을 영화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사라져버린 어떤 하나의 즐거움을 자신이 다시 환기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라이어가 볼만한 영화란 말씀이시죠? 네, 볼만한 영화이고 연극을 가장한 영화로서는 네. 최고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 이게 손에 잡히지는 않네요. 눈에 네. 그려지지는 않는데 원작이 일단은 탄탄하고 시나리오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작가가 그러니까 연출가가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한계를 역이용했다고 했으니 네, 예전에 뭐 알프레드 히치콕의 그 로프 같은 네. 영화나 또 다이얼 M을 돌려라 같은 이제 그 미스테리 추리물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그 범죄자의 그 어떤 트릭이 노출되는 네. 순간에 그 연극적인 재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치고 빠지고 하면서 밝혀지는 어떤 상황들의 그다 처음에는 이제 악의가 맞는 것 같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정합이 맞아가는 이야기들이 라이어의 거짓말 극에서도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두 배우가 주진모 공영진 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진모 씨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어떤가요? 주진모 씨가 그동안 맡았던 역할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깎아지른 듯한 외모와 다소 진지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은 조금 제맛을 살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사에서도 그렇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뭔가 많이 덜어낸 느낌이 듭니다. 그 스스로는 인터뷰에서 느리게 가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영화나 연기의 호흡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에게 부과된 어떤 캐릭터 또 그 이미지들이 원했던 아주 빡빡한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좀 풀어헤쳤다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공영진 씨에게 의존했다고 해요. 공영진 씨가 워낙 네. 이런 류의 코미디에 익숙한 배우이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했었을 텐데 나름대로 잘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은 이면식 씨나 손현주 씨가 연기하는 그 조연 캐릭터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 보는 맛이 또 상당하죠. 예. 자, 그렇다면 등장 인물들의 연기도 뛰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정말 볼만하겠네요. 예, 보시죠. 자, 이 영화 라이어를 만든 김경영 감독의 전작 동갑내기 과외하기 중에 한 곡 들어봅니다. 클럽 에잇의 Love in December. 네, 이번 주에 라이오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김경영 감독의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사람 올리는 여자 목소리 같아요. 그렇죠? 클럽 에잇의 Love in December 들어봤어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또 볼만한 영화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유난히 일본 그 거장 감독들의 영화들이 여기저기서 개봉을 하는데요. 네. 그중에 고하토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네. 작품입니다. 사실 국내에는 감각의 제국이라는 일종의 에로티시즘 때문에 화제가 됐던 네. 영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개가 되지 맞아요. 않은 그런 감독인데 사실 일본 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로사와 아키라나 뭐 오지 아시로 같은 어떤 주류 감독들의 그늘에서 남들 굉장히 그 신랄한 자기 세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고 그 쇼치쿠라는 영화사의 쇼치쿠 누벨바그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전작 이후 13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 이 고하토라는 작품입니다. 고하토는 이제 터부라는 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요거 좀 특이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배경이 1860년대에 신센구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센구미라는 게요. 얼마 전에 바람의 검 신선조라는 영화도 개봉을 네. 했었는데 그 신선조가 신센구미인데요. 네. 이게 어떤 집단이냐면 교토에 일종의 치안 담당 그 기관입니다. 네. 그 어떤 국가 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설 기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떤 그 관내에 치안까지 담당했던 유사 사무라이 집단인데요. 네. 정통 사무라이들이 아니에요. 네. 떠돌이 어떤 청년들, 그다음에 어떤 서민층 어떤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이나 이런 청년들을 모아다가 이제 그 직업을 부여하고 사무라이에 그것을 주고 이제 검술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집단인데 왜 신센구미 같은 애들이 필요했었냐면 당시가 일본이 어떤 그 서구 문물과 유신의 어떤 유신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 막부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그 세를 유지하고 싶었던 즉 유신하려는 황군 세력과 봉건제를 유지하려는 막부들 간의 어떤 그 다툼이 있던 시기에 그 막부의 세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치안 담당 기관이었습니다. 네. 이 신센구미는 전성기에는 대략 한 200명 정도까지 어떤 소속 사무라이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떠돌이 무사들과 교육받지 못한 계층을 어떤 집단 내로 끌어들이다 보니 그 규율이 엄청났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할복을 시켜버리는 네.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 집단이 어떻게 괴멸되었는가가 이 고아토라는 영화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 괴멸의 원인은 동성애입니다. 이 영화는 시바류따로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에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소설로도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신센구미 열풍록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작에서부터 실제 신센구미의 주요한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면서 네. 그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에서 발생한 동성애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 신센구미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마치다 류헤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데뷔작이면서 이후 몇 편의 영화들에 출연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 이 신센구미 모든 남자들이 이 청년에게 반합니다. 아름답군요. 예,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 16살인가 18살인가 그런데요. 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기모노 만드는 상인의 아들인데 네. 이 친구가 연기하는 소자부로라고 하는 캐릭터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사노 타다노부 국내에도 많은 팬이 있죠. 이 아사노가 연기하는 효조라고 하는 두 명의 신입 검객이 신센구미에 들어오는데요. 소자부로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 정말 그 총장을 비롯해서 그 신세공의 총장은 이제 한국 감독이죠. 최양일 감독이 연기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 밑에 네. 이제 히지가타라고 하는 신세공의 실세는 기타노 다케시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노 다케시의 어떤 관찰과 네. 어떤 주도에 의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는데 이 친구에게 소자부로에게 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생구미 내에서 뜻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소자부로에 대한 어떤 애정 싸움 뭐 이런 것을 비춰지면서 이것을 막기 위한 히지가타의 노력이 또 시작되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반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어떤 퇴폐적이고 허무한 느낌으로 신생구미의 종말이 상징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사무라이를 그 중심에 둔 영화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네, 독특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그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을 일종의 집약했다라는 생각, 느낌이 드는데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쇼츠쿠 누벨바흐를 이끌던 시절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직선적인 발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람이 만든 청춘 잔혹 이야기라고 하는 그 당대 일본 젊은이들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또 교사형처럼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계급적인 또 인종적인 차별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설파할 때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던 시절에 오시마 나기사가 가지고 있던 그 발언 또 그 어떤 고발성 그런 성격은 대단한 하나의 줄기를 이루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각의 제국이나 그 후속편이었던 열정의 제국 같은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심리 저 깊숙한 곳에 도사린 욕망, 네. 쾌락에 대한 열정을 탐할 때의 오시마 나기사의 탐미주의가 두 번째 네. 흐름입니다. 특히 감각의 제국에서 이제 그 영화 나왔을 때부터 많이 얘기하던 것이 그 한 장면에서 그 전쟁터로 나가는 일본 군들을 슬쩍 지나쳐가는 남자 주인공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물론 지나쳐서 그가 그 오랫동안 사랑하고 있는 여인의 여인과의 여관으로 가죠. 그리고 그 여관에서 벌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그 영화의 테마인데요. 뭐 그 장면을 가지고 뭐 많은 말들이 있었죠. 오시마 나기사가 이제 뭐 정치적인 현실로부터 이제 뭐 멀어졌다라는 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아마도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오시마 나기사는 정치적인 현실 그 이상을 아우르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네. 욕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아토의 전작이었던 막스 내 사랑 같은 작품은 아내가 원숭이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것을 질투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그 좀 기괴하고 어떤 그 엽기적인 욕망까지를 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시마 나기사 이것들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적이고요. 네. 굉장히 퇴폐적이고 허무한 그런 느낌들, 그런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토는 이 두 가지가 네. 섞인 것이 일본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던 1800년대 중반 신생구미의 몰락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시니컬함이 묻어있는 동시에 그것을 굉장히 탐미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영화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신생구미의 몰락은 아닙니다. 그것이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는 남성 집단 사이에서 한순간에 벌어지는 몰락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 그 소자부로라고 하는 한 명의 일종의 악마죠. 아름다운 악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 거대한 집단의 그 나약함, 그 나약함을 어떤 퇴폐의 미로 바라보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그 어떤 그 장난기 넘치고 얄궂은 미학을 보는 거기에 동참하는 그 재미는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즐거움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네.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을 한국어 번역하면서 극장 상영되는 버전에서 한국말 자막이 굉장히 코믹해요. 저는 이 작품을 영어 자막으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웃기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말 버전으로 보니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의도를 거의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성애에 빠진 남자들 또 그러면서도 사무라이 정극의 앵글을 살짝살짝씩 비트는 오시마 나기사의 노련한 어떤 영상의 테크닉들 여기에 또 아름다움과 웃음이 죽음과 연결된 에로티시즘을 탐미하는 무사들의 이야기와 어우러지면서 결코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재미를 안겨드릴 겁니다. 13년 만에 차기작을 들고 난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결코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는 않겠군요. 네. 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음악을 한 곡을 듣죠. 고아토의 음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다른 영화 속에서 음악을 골랐습니다. Quiet American이라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요. 이 안에 스윙곡이 들어있네요. 조니 헤스의 Juicy Swing. 나는 스윙 춤을 춰요. Quand je chante un chant d'amour, je le pimente d'un tas de petits trucs autour. Je suis swing, dadou, dadou, c'est gentil comme tout. Afin de chanter à l'opéra, j'allais voir le directeur. Je voulais chanter la Traviata en ré majeur. Il m'a d'abord interrogé, est-ce que vous êtes ténor léger? Pas chantant tout bariton, j'ai répondu, ah mais non. Je suis swing, dadou, dadou, dadou, dadou, dadou, yeah. Je suis swing, ah, oh, je suis swing, c'est fou ce que ça peut me viser. Quand je chante un petit refrain, j'épouvante la concierge et les voisins. Moi, je suis swing, dadou, dadou, je suis heureux comme tout. J'ai pour maîtresse Béatrice, je suis le père de son enfant. Avec Simone, j'ai eu deux fils en un rien de temps. Le mois dernier, avec Zouzou, j'ai eu quatre enfants d'un seul coup. C'est pas que je le fasse exprès, seulement qu'est-ce que vous voulez? Je suis swing, dadou, dadou, dadou, dadou, yeah. Je suis swing, c'est fou ce que ça peut me briser. Un petit rythme l'a révélé, c'est le rythme qui fait ainsi m'emballer. Ouais, je suis swing, zazou, zazou, zazou, je m'amuse comme un fou. Junius가 부른 Juicy Swing, 나는 스윙 춤을 춰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Quiet American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아홉 편의 영화 중에서 지금 필름2.0의 그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 두 편의 영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또 뭐 볼만한 영화 이야기 있습니까? 예, 그 제가 아까 그 이번 주 유난히 그 일본 거장들의 영화들이 개봉한다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회고전인데요. 네. 그 전에 잠깐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네. 두 편의 영화가 같은 주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요? 강령이라는 작품이랑 네. 밝은 미래라는 작품 두 편이 있는데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제 강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초자연적인 심령 공포이긴 한데 실제로 구로사와 기요시가 공포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어떤 그런 초현실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상인들의 현실적인 사악함에서 오는 공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영화가 대표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소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심과 그런 것이 더 무섭다라고 네. 얘기하는 대표작이고요. 네. 밝은 미래에는 아까 고아토에도 등장했던 아사노 타다노부가 나오는 작품인데요. 이 이야기는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는 척하면서 역시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구로사와 기요시다운 작품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자, 아키라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회고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번 회고전은 이번 일요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의 숱한 불법 복제 비디오로만 보아왔던 구로사와 아키라의 걸작들을 복원된 필름을 통해서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몇 편이나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 대략 20편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고 이제 내일부터 주말까지 좀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특히나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들 중에서 그 란이나 꿈 같은 작품들은 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로사와키라 영화 중에 그 7인의 사무라이라든가 뭐 요진보, 뭐 마다다요 이런 작품들도 물론 구로사와 영화의 그 굉장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특히 꿈이나 란을 추천시키고 추천해 드리는 네. 이유는 큰 스크린에서 보기에 이 작품들의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터클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따라갈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란을 예로 들면 이 란에서 이 막부 사무라이들의 그 어떤 집단별로 등에다 기를 꽂고 싸우는데요. 그 깃발들이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막부를 상징하는 기를 꽂고 싸우는데 정말 그 연두색 초원 위에서 그 군대들이 색깔별로 정렬해서 싸우는 것을 담아내는 그 아름다움은 대단합니다. 이것을 저도 정말 나는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정말 비 내리는 비디오로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짜 맛을 못 느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큰 화면으로 봐야지 영화는. 그렇죠. 7인의 사무라이처럼 이제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도 네. 재미가 있을 텐데요. 이 꿈이나 란, 이 작품들은 오죽했으면 스필버그나 루카스 같은 헐리우드의 대가들이 오마주를 바치는 작품입니다. 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 세계를 그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지는 진정한 의미의 스펙타클과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구로사와 아키라 회고전까지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필름2.0의 이지훈 편집장이 늘 예고편보다 과연 재미있을까, 의미있을까, 가치있을까, 혹은 볼만할까, 많은 영화들을 이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고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음악을 듣는 청취자들, 혹은 영화 관객들, 뭐,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 새벽 때고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시간대는 아니죠. 우리를 전부 비범한 걸로 만드나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나요? 저는 영화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이 시대에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엔터테인먼트 수단이라 할지언정 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일정 부분 어떤 폐쇄적인 마니아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이 지금 이 새벽 3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늘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사랑, 대중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특별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에 바라는 영화의 매력이라는 것은 평생 영화를 짊어지고 가는 영화인들이나 평생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들에게 한 번쯤은 좀 갖춰볼 만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준 편집장과도 언젠가 다른 기회에 또 만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꼭 그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술 한 잔도 못했잖아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의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아,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는 스타스키와 허츠가 개봉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70년대 말, 80년대 그때 TV에서 방영된 외화죠. 이것이 다시 개봉을 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져서요. 그 벤 스틸러와 네, 오웬 웰슨이 스타스키와 허츠 역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허츠 역을 맡은 오웬 웰슨이 직접 부르는 Don't Give Up On Us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조금 전에 들으신 그 곡은 스페인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엄마가 어느 날 자신의 애인을 딸들에게 소개하려고 데려왔는데 그 애인이 딸들의 나이대인 체코 여자였습니다. 이 세 명의 딸이 엄마를 그 애인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정말 온갖 소동을 벌이는 그런 영화인데 막판에는 엄마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런 코미디 영화예요. 앤디 샹고가 부른 아미 마드레 레 구스탄 라스 모헤레스 엄마 여자를 좋아하는 나의 엄마에게 라는 뜻을 가진 곡인데요. 영화 속에서 막내딸 소울이 공연 중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들은 늘 극장에서 개봉하면 이게 왜 지금 개봉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항상 비디오를 통해서 먼저 불법 복제 비디오가 많았어요. 먼저 접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렇게 하야오 감독의 예전 작품들이 차례차례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정말 좋지 않은 화질로 보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유려하고 그 하늘을 나는 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느낌 그리고 그야말로 화면을 굉장히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큰 스크린으로 보면 감동이 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공의 성 라퓨타 이 영화도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자, 히사이시 조의 달빛의 운해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골랐거든요. 이사이 시조가 음악을 맡은 달빛의 운해, 다음 주에 개봉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에서 라퓨타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FM 영화 음악,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제가 우리 같이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죠. 그렇죠? 항상 저는 이분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놓이는 게 거의 컴퓨터예요. 데이터베이스. 우리 작가 권영 씨 늘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가끔 이게 뭐지? 하면 영화 제목이나 음악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거의 영화 음악 그 앨범을 사시면요. 그 안에 그 속지를 늘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권영이라는 이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항상 반갑게 권영이라는 이름을 만나면 안녕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황보나 형 작가, 우리 FM 영화음악이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글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오프닝 글을 맡고 있는 황보나 형 작가. 가끔씩 혹시 황보나영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주 가끔은 아주 가끔은 제가 글을 쓴 적도 있었지만 거의 99.9%는 황보나영 작가가 하고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백은하 작가, 이 기자 출신이고요. 아주 상큼한 나이로 언제나 이게 비타민 같은 그 활력소를 주던 우리 황보나 우리 백은하 씨는요, 그 배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배우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그들의 매력을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 분위기를 잘 캐치하는, 잡아내는 그런 글쟁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런 감수성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마치 그 감독처럼 모든 것을 스무스하게 통과하시는 우리 박혜영 프로듀서.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성씨도 다 다르게 말하고 가끔씩은 너무나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권형 씨가 너무나 고마워요. 음악에 대해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거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떻게 저랑 동갑인데 그럴 수가 있죠? 놀라워요. 자, FM 영화음악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FM 영화음악을 꾸며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성심껏 만들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